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해병대 무력이 9월 말부터 조선 서해의 최대 열점 지역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침 전쟁 연습에 관군하고 있습니다. 미제 침략군 3해병기동군 병력이 남조선에 도착하자마자 괴뢰군 6해병여단과 연합부대를 편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전술훈련, 항공기 유도훈련 등 침략전쟁 연습에 돌아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3해병기동군은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조선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파견되는 침략무력입니다.